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쇼핑에 대해서 그 여기 와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여기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얘기했었는데, 네. 그 먼저 제일 참 신기했던 게 여긴 도착했을 때 처음에 정착했던 곳이 이 런던에서 한 3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제 스트로이라는 데서 이제 그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스트라스로이가 인구가 2만이에요. 그 대도시는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언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또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대도시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그리고 이제 소도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2만이니까 진짜 뭐 작은 마을이거든요. 네, 마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착할 때 네. 느끼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낮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뭐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는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네. 사는 게 용이할 건가? 네.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뭐 뭔가를 사러 또 차를 몰고 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런던에 있는 모든 마트, 대형 마트들이 다 있었어요. 2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에 네. 뭐 스포스토어, 월마트, 뭐 TSC, 로나, 캐네디언 타이어, 자이언트 타이거까지, 예, 네, 뭐 그 외 다수. 그러니까 그 한국이랑은 상당히 달랐던 게 한국에서는 2만이라는 도시에 사실 슈퍼마켓 없죠. 하나가 있어도 놀라운 건데 네. 여기는 대형 마트들이 대여섯 개가 그렇게 들어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웠어요. 그리고 가보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다고 그러면은 규모가 작으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크기는. 물건도 다 있고. 예. 물건도 다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한국은 사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마트가 이마트니까. 네. 이마트 가면은 롯데마트. 예, 롯데마트 아니면 뭐 조금 이제 여기 런던에도 뭐 두 개가 있지만 코스코. 네. 예, 코스코도 런던에 하나 두 개나 있어요. 런던에. 전 놀라운 게 저도 런던에 올 때 놀랐어요. 한국에는 한국에는 서울 안에 서울 안에 산하게 되죠. 한국에 많죠. 서울 안에 지금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저기 양평동인가 하나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상봉에도 있고 세 개 있네요. 아, 상봉에 네. 있어요. 그럼 세 개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은 1,000만이에요. 근데 런던에 인구 40만이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런던에 두 개 있으면은 한국에 서울에 50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예, 그냥 네, 단순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여하튼 그 작은 마을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서 뭐 큰 규모로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도착한 다음에 지금은 아마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 유통기한이 가까이 오면은 그 슈퍼스토어에 있는 모든 그 신선 제품들이 다 50% 딱지 붙였어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30%밖에 안 붙이잖아요. 아. 예. 불과 2년 그 전에 퍼센테이지가 그때 50%가 다 붙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면은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50% 붙는데 가령 제가 그 온 다음에 그 제가 9월 달에 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1월 달에 발렌타인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발렌타인가 데이 있었는데, 그때 발렌타인 데이 직전에 그 슈퍼스토어에 초콜릿들을 많이 갖다 놓죠. 그렇죠. 네, 발렌타인 데이니까요. 그 이제 종류별로 많이 갖다 놓는데, 사실 이제 꽃 초콜릿, 뭐 제일 유명한 게 그, 로슈. 그. 페로로쉐. 페로로쉐. 페로로쉐. 예, 페로로쉐. 그 땅콩이랑 이제 뭐 예, 박해가지고. 건물이장에 있는 거. 있는 거. 그거 제일 큰 게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게. 네. 그게 아마 한 몇십 개 들었을 텐데요. 한 30개 예. 넘게 들어있는 예. 걸 거야. 아마 제일 큰 거 말하는 거야. 네. 아마 케이스. 케이스로 따지면은 가로세로 한 30cm 정도 되는 네. 거. 예. 그게 그 스트라스로이 외장에 그게 정가로 한 십몇 불 하는 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저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십몇 불 정도 하는데, 그게 1불 99센트에 붙더라고요. 아,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였나? 아니에요. 그렇지 우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죠? 1월 달에 발렌타인데이 끝나자마자 유통기한 확인했더니 6월과 5월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4개월에서 5개월 남은, 예, 네. 제품인데, 그거 사실 하룻밤에 다 없어지는데 1.99불이에요 근데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와.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아무도 안 사요. 저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캐나다의 사람들은 물건이 싸다고 사질 않아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저희는 싸면 사거든요. 일단은요. 네. 싸면 쟁겨두자. 아. 언젠가 쓸 일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한 20개 샀어요. 20개요? 네. 20박스요? 20박스를 우와. 샀어요. 10개를 산 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거 너무 싸잖아. 그래서 10개를 또 사러 나왔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슈퍼스토어랑 거기 슈퍼스토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런던 슈퍼스토어만 해도, 여기 런던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득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여기는 시골 마을이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물건을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지역 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지방 좀 싸게? 예, 지방은,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 여력이 낮을 수 있으니까 가격 자체를, 네.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입한 물건들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했어요. 그런 식으로 싸게 그러니까, 파는 것들이요? 네, 가령 그 옷들 있잖아요. 옷들. 네. 옷들도 긴팔. 긴팔이 이제 그 여름 시즌, 봄 정도 되잖아요. 봄 되면은 긴팔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다 들어가니까. 또 이제, 반팔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 반팔 되면은, 뭐, 가을 정도 되면 네. 또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런던에서는 그런 세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스트라스웨이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요, 슈퍼스토어에 샀는데, 네. 1불 99센트에 산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정가가 20몇 불이거든요. 네. 근데 런던에서 아무리 세일을 해도 없다 이거죠? 한 7불, 8불까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재밌네요. 예. 예. 근데 거기는 1불 99센트가 나와요. 그리고 오리털 패딩 같은 것도 제가 한 5개 정도 샀었어요. 거기서.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5개요? 근데 오리털 패딩이 원래 가격이요, 정가가 한 50불에서 60불 사이에 붙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데, 네. 런던에서는 반 가격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그럼 뭐 가령 한 25불 내지 네. 30불까지 내려오는 거 봤는데, 거기는. 10불? 10불 밑에.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거전돼요? 예.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50%도 붙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 저희 집 뭐 이런 것도 봤었어요. 토스트기나 이런 것들 많이 팔잖아요. 자사, 네. 걔네 이제 자체 브랜드 예, 예.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또, 그, 이제 네. 시즌이 바뀌면은. 네. 그러면은 가격이 토스트기 하나에 뭐 2불, 3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요? 중고 시장에서 살 수,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중교시장을 왜 가니? 그냥 새 물건 여기서 사지.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미쳤다, 얘네들. 할 정도로 가격이 내려오는 거를 저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둔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런던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파티어 세트 같은 것들도 네. 샀는데, 여기 런던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가격도로 되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 한 20% 수준에서 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네요. 되게. 네, 그래서 지금 몰랐던 사실. 네, 지금도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예요. 지금 때가 이거 왔는데 우리 장을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로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쇼핑을 많이 했는데 오자마자는 제가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맞들려가지고 아침에 마트 출근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마트로 나갑니다. 네, 그게 제 그 런던에 이사 오기 전까지 제 생활이 그거였어요. 일단 나오면은 예. 일단 슈퍼스타 한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한 바퀴 돌고 네. 그 다음에 뭐 자이언트 타이거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네. 하면은 그 가격을 다 깨고 있죠. 어디가 지금 되게 싸구나. 뭘 사야 되겠다. 또 한때는 그 저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슈퍼스토어에 케이크 그 팔지 않습니까? 그 네. 여기 이제 그 베이커리 샵에서 네. 안에 있는 그러면 이제 보통 케이크 하나가 치즈케이크 하나가 20불에서 한 24불 왔다 갔다 해요. 네. 이제, 근데, 그게 유통기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 50%가 붙습니다. 그럼 반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50% 떨어졌다가, 당일날 아침이 됩니다. 그날 떨어지는 물건? 네, 그날. 그 전날부터 네, 이제 떨어지는데, 네. 막하게 떨어집니다. 그 20불에서 24불 정도 되는 케이크가 5불까지 내려옵니다. 와.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집사람이 집에서 있는데, 케이크 두 개를 들고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케이크 두 개.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케이크 먹은 것도 한 열댓 개 먹은 것 같아, 거기서 막. 그러니까, 거기서 한 1년 살면서. 네. 원래 좋아요, 제가. 그 네. 케이크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빵 케이크 이런 거 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꼭 날 아니라도 케이크를 사먹어요, 저희는. 네.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뭐 그거를, 한 달에 뭐 하나씩 사 먹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생일 때는 무조건 하나씩 사 먹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한 달에 하나씩 사 먹을 정도는 됐겠네요. 근데 여기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하나씩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1년 살면서 일주일. 그러니까 근데 그 제 가격을 주고 산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예, 네. 싸게 좀 비싸게 사 먹으면은. 반 가격에 사 먹고요. 좀 싸게 사 먹으면은 한 5불에 사 먹고요. 심지어 3불 했던 날도 있던 것 같아요. 와. 예, 네, 그 케이크. 근데 전 이게 이 가격 정책이 어디든지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닌 근데, 것 같아요. 예, 근데 런던 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 오면 그냥 30%짜리 하나 붙으면 네. 예, 끝이더라고요. 네.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가격 붙이는 것들도 좀 다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고기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식료품,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국에서 신제품 쓰던 거에 거의 한 30% 40% 수준밖에는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거기 살 주로 집에서 그 한식 드세요? 아니면 여기 스타일로 많이 드시나요? 여기 스타일로 먹죠. 네. 예. 그러니까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그 거기는 그나마 여기는 이제 연당 같은 경우는 한식 스타일로 좀 먹을 수 있는 게 여긴 중국, 예, 중국 마트가 있기 때문에 한국 네. 그 한국과랑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한 한국 식자재들을 네. 어느 정도 공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스타소에서는 전혀 없죠.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거기 스타일로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거기 있는 재료로 약간 한식 비슷하게 먹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식에 많이 의존하고 여하튼 이제 그래서 이제 쇼핑의 재미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쇼핑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쇼핑의 노하우가 이제 생기면서 네. 이제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꼼꼼히 봐요. 그러니까 마트를 플라이어가 오면 예, 플라이어를 보는 게 아니라 플라이어는 무조건 이제 보죠. 네. 플라이어를 보고 이제 물론 이제 장을 보고 네. 그러니까 그 주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지금 현재 프로모션한 식품들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보죠. 아, 이번 주에는 돼지고기나 뭐 네. 가령 뭐 생선류가 뭐 싸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주로 먹는 걸 맞추죠. 그다음에 부식 재료 뭐 아이 뭐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세일하는 것 세일하는 거 위주로 이제 네. 구성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가게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네. 여하튼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쇼핑을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애들이 계산을 잘못해요. 잘. 그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사람들 바코드 찍잖아요. 계산이요. 쇼핑을 두 번 가면요. 한 번은 반드시 틀립니다. 아 진짜요? 네, 정말 반드시 그 틀려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스트라스에 살던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쇼핑을 했습니다. 예. 네, 마트를 매일 갔어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300일은 제가 확실히 갔습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건 300일 이상 갔어요. 예. 네. 네, 300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체크하는 가운데 두 번 중에 한 번 두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번 중에 두 번이 들립니다. 얘들이요. 그러니까 네. 사시면 영수증이랑 산 물건을 집에 가서 대조해라고 아니요. 집에 가서 대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가기 전에 계산을 일단 딱 찍고 영수증이 나오면요. 네. 바로 한적한 장소로 갑니다. 그 마트 안에서. 네. 그래서 카트를 세워놓고 그다음부터 쭉 펴가지고 봅니다. 이제 그 복귀를 하는 거죠. 이제 가득을 둔 다음에 복귀하듯이 네. 이게 가격이 얼마? 왜냐면 이제 우린 가격을 대충 아니 플라이어를라든지 네. 뭐 서로 비교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쭉 봐요. 그럼 가격이 틀리잖아요. 네. 근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어차피 여기서 바코드로 찍기 때문에 네. 틀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가격이랑 실제로 전산상에 입력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아, 플라이어에 네. 나와 있는 가격과 네. 거기 실제 바코드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보통 어떻게 생기냐 하면요. 예. 네. 프로모션 하는 제품들의 경우에 많이 있어요. 아, 미쳐. 그게 적응이 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산상에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 매대 앞에는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적어놓고 전산상으로는 안 적혀 있는 거네요. 안 적혀 놓은 거죠. 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몰랐어요. 네. 야, 이거 왜 안 맞냐? 우리는 네. 이 가격을 보고 샀는데 네. 이런 얘기도 잘 못했어요. 네. 네, 이게 뭘 조목조목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매대 앞에 있는 걸 찍고 딱 찍은 다음에 네. 들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산 물건이 요건데 사진 왜 보여주고. 리시트에는 이게 이 가격으로 나왔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뭐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 물건 계산을 안 하고 줘요 그냥. 어. 네. 처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네. 아 이렇게 따졌더니. 어 따졌더니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네. 잘 그 못 알아들었어. 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짜로 주는데 말 또 거기다 뭐 하기도 하니까 그냥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어 뭐 고맙지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네. 이게 다음번에 또 그랬더니 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물건을. 네. 아 그래서 아 이게 정책이죠. 정책이구나 이게. 네. 이게 이제 팔러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야 이거 안 줄 것 같은데 이제 안 줄 것 같아도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너희들 왜 그 틀렸는데 왜 이번에 안 주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이템은 한 가지 하나입니다. 두 개를 산다고 두 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죠? 아, 그게 뭐냐면은, 제가,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그, 5불짜리를 하나 샀어요. 네. 근데 원래 그 가격이 17불이었어요. 네. 근데 5불짜리 가가지고, 뒤밀었어요. 네. 어, 근데 걔가 7불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네 그 매대 5불로 돼 있는데 왜 7불로 찍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두 개를 샀잖아요. 초콜릿을요? 초콜릿을 만약 두 개 샀다 지금 현재. 네. 그럼 두 개 다 공짜가 아닙니다. 아. 하나만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5불짜리는 하나를 면제고요. 네. 그 돈을 안 받고요. 하나는 가격을 원래 조정이 되고 5불로 받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받고요. 그게 정책이군요. 네, 그게 이제 정책인데 또 정책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10불까지다라고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궁금했는데 네, 30불짜리를 사도 네. 공짜가 30불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10불을 제외한 20불은 내야 된다는 아~ 거죠. 네, 이게 이제 네, 그게 한계죠. 한계인데 여하튼 그 대부분 아마 한국 사람들 장 보시면서 아마 그건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영수증 꼼꼼하게 다 체크 안 네, 하거든요 대부분. 제가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뭐 저희 아는 지인들 이렇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프라이스 매치 하시는 분들은 또 거의 없고요. 정말 거의 없고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건 아예 모르세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꼭 보세요. 저희는, 이거 정말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짜로 받은 물건이 집에 굉장히 많아요. 물건으로? 네, 물건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고요. 네. 공짜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네. 뭐 가격이 당연히 틀리면 가서 이제 항의를 하고 조정을 받아야죠.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받아보지는 적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비자 조건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미의 대부분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이제 미국과 이제 캐나다가, 네. 이유를 안 묻고 이제, 바꿔주지 않습니까? 뭘 이제 개봉을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환불도 잘 되고. 예, 그게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그렇게 가령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노트북을 하나 샀거든요. 네. 그 스포스토어에서. 네. 사가지고. 쓰다가 네. 이따 쓰다가 쓰다가 네. 5개월 정도 때 망가졌어요. 아, 예. 네, 망가졌어요. 이 전원이 아예 이게 화면이 아예 안 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돈을 날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럼 AS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AS를 받으러 그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델 거 HP 거를 샀었는데 네. 그래서 스포스토어 스트라소이를 갔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영수증은 이제 상당 모아둡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5개월 보통 근데 3개월 이전 혹은 1개월 이전이에요. 근데 보통 그 월마트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거든요. 그런 거요? 예, 정책이. 예. 정책이 1개월이네. 근데 고장난 건 케이스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고장나면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고장나더라도 이제 새 물건으로 바꿔줘요. 근데 제가 그 쓰던 거는 5개월이 이미 지났어요. 쓰다가. 그래서 사실 환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상태에서 그거를 들고 갔어요. 나 이거 쓰다가 지금 망가졌다. 니네 그 스토어에 샀는데 이거 나 어디서 고쳐야 돼?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고칠 필요 없어. 바꿔줄게. 그래서 새 물건으로 받았어요. 그 물건 자체를. 5개월 쓰던 거를. 저 깜짝 놀랐어요. 새 물건을 주더라고요. 바꿔줘서요? 그냥 새 물건을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제 런던에 왔었는데 이제 바베큐 그릴을 하나 샀어요. 근데 바베큐 그릴을 하나 샀는데 바베큐 그릴이 아시다시피 그 공산품은 노텍스데이가 이제 토요일에 있죠. 보통 슈퍼스토어에 슈퍼스토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노텍스데이인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근데 노텍스데이를 이제 기다려서 샀어요. 그릴을 사가지고 그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세 가지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석탄을 이제 우리 이제 차콜 때는 차콜로 하는 이제 그 그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부탄 가스로 하는 한국에서 옛날에 하던 그 가스통 하는 거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내추럴 가스는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난방을 내추럴 가스로 하지 않습니까? 내추럴 가스를 쓰려면은 파이프를 따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따와가지고 이제 유니온 가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가스회사에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협력업체. 협력업체에 정비기사가 와서 그 익스텐션을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 어차피 그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뭐 가스 쓰는 거니까 가스가 더 싸요 사실 내추럴 가스가 그래서 싸기도 하고 뭐 또 그 빈도수가 높을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는 내추럴 가스로 그 쓰자 해가지고 내추럴 가스 그릴을 샀어요. 샀는데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도 안 와요. 두 군데를 업체에서 사람이 안 왔다고요? 사람이 안 와요. 내일 갈게 그러고 안 옵니다. 그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내일 갈게 하고 근데 안 와요. 내일 몇 시에 갈게 하는데 안 와요. 장사하기 싫다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그 그릴은요 다 분해가 돼 있어요. 살 때요 정말 그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산산조각. 그거를 다 조립해야 돼요. 네. 그걸 한 3시간 동안 조립했어요. 정말. 네. 뭐, 다리, 뭐, 그 다음에, 그, 뭐, 석사 올려놓는 거, 나사도 엄청 많아요. 막 뚜껑, 뭐, 그 손잡이, 뭐, 그 다음에 또 그릴 옆에는 또 따로, 뭐, 국 같은 걸 대고. 하나, 따로, 또 다른 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조립을 다 하셨다는 거죠? 조립을 다 했어요. 조립을 했는데 정작 그 내추럴 가스 기사 가스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못 쓰는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다 분해했어요. 아 진짜요?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와서 업체에서 알아서 안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안 오니까 이거를 설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슈퍼스토어에 다시 가지고 갔어요. 내일 분해 다 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그 기사가 안 와. 기사가 안 와. 내가 이거 꼭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내가 이제 그 조립했다가 다 분해해놨어.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 부탄가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된대요.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걸 되는 거는 좋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그 리턴한 날이 노텍스데이가 아니었죠, 당연히. 근데 그 반납을 한 다음에요. 네. 그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어떤 걸로 바꿀 거야? 그래서 나 저 이 물건으로 바꾸고 싶어. 네. 얘기했더니 그 물건을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오니까 어, 너 노텍스 데이 날 샀지? 네. 그러면은 너는 어차피 노텍스 데이 날 이거 아... 아니었으면 저 물건을 샀었을 거니까는 아... 저 물건도 노텍스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런 논리는 전혀 갖고 있지도 않았고 상식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 매니저가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텍스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택스를 안 받고 안 받고 그 다음에 그만큼 차액을 돌려주더라고요. 아, 더 싼 걸 사. 왜냐면 예. 내추럴 가스로 사는 게 더 비싸요. 그릴이 네. 내추럴 가스 그 그릴이 더 비싼데 네. 그래서 그 바꾼 경험이 있어요. 그게 불과 한 1년 조금 전인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소비자 그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보장하는 걸 넘어서 하여튼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케이스는 좋아요. 네,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는 확실하죠, 뭐 사실. 네, 확실하네요. 근데 네. 약간 좀 애매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쉬운 케이스부터 좀 어려운 케이스까지 그 다양한 네. 경험을 해봤는데, 네. 코스트코에 가면 여기 그 토론토에 있는 그 물놀이 그 워터파크 그 티켓을 팝니다. 아, 예,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네. 네. 한 30불 정도, 그러니까 전략할 수 있는 가격이 한 20불 정도 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토론토 그 물놀이 하러 갈 때 코스코에서 이제 그 티켓을 사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갔었고요. 네. 올해도 이제 그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네. 샀어요 티켓을. 그래서 받았어요 티켓 사서 네. 받고. 토론토 그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에 가가지고 그 표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이거 그 우리 그 워터파크 티켓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에? 뭐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어머 다른데요? 다른데 티켓을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아, 코스코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실수를 한 거예요. 아 엄한 걸 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 값을 다 주고 티켓을 냈어요. 와. 그래서 우리는 열이 받았죠. 그렇죠. 열이 받아가지고 코스코 가서 빠졌죠. 이제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휴가 끝나고 이제 달려갔죠. 근데 이제 야 이거 봐라 니네가 그 나는 이제 그 A라는 워터파크를 가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B 워터파크 티켓을 줬다 그러더니 우리가 네가 원래 B 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B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영수증을 뒤밀었죠 다행히도 그 영수증에 아 영수증 그렇게 찍혔어요? 영수증에 그 코드가 그 A사 워터파크에 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와 신기하네요. 그게 정말 다행스럽게. 그랬더니 얘네가 완전 초죽음이 된 거예요. 너네 때문에 내가 돈을 이만큼 20불인가를 더 줬어. 네. 1인당 네. 20불 더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린 100불 더 쓴 거죠. 네. 100불을 더 썼어 너 때문에. 니네가 잘못 주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네 어떻게 보상할래? 내가 돈 더 쓴 것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여기 열받았다 이것 때문에 네. 그랬더니 돈을 그 당연히 그 차액을 다 돌려받았어요. 제가 그 100불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네. 그걸 주더라고요. 우리가 널 실수했으니까 실수를 한 바람에 네가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100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금 같은 게 있었나요? 컴펜세이션으로 20불 카드를 주더라고요. 코스트코 카드를. 예. 아. 네, 또. 그래서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갔다가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쇼핑을 하면서 기분 나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뭔가 잘못되고 뭐 계산이 잘못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까 지금 이와 같이 네. 뭐 그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그 뭐 티켓을 지급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좀 번거로움이 있었지만은 네. 결론은요 다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그 캐나다의 쇼핑 문화 아주 사랑합니다, 진짜. 예. 정책도 사랑하고 한국 가가지고는 그 사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네. 때 항상 그리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여기 살면서 사실 제가 또 지금 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여긴 또 런던 같은 경우는 학생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네, 그건 네, 토론토에도 네,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예. 네. 학생 할인이 보통 이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네,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화요일 날 정해놨고 토론토도 화요일. 네, 서비스는 이제 소베이스는 화, 수, 목, 3일 동안 이제 학생 할인을 해줘요. 네. 네. 근데, 그, 사실 학생 할인이랑, 물론 이제, 그, 프라이스 매치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프라이스 매치는, 베이직이랑, 푸드 베이직. 그, 예, 푸드 베이직이랑, 그, 슈퍼 스토어가 해줍니다. 예. 네. 두 다른 군데, 데는 안 해주나요? 네,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월마트도 해주는데요? 학생 할인이요? 아, 학아 프라이스 매치. 프라이스 매치. 프라이스 매치. 월마트 해줘요. 월마트 해줘요. 예. 월마트 해주는데, 그거 외에는 해주질 않아요. 나머지 그, 그로서리 그, 대형. 뭐, 로블로스나 이런 데는 안 해주나요? 아, 안 해줍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라블로우, 그 다음에, 노프리스, 그 다음에, 뭐, 프레시코, 그 다음에 또 메트로 프레시코도 안 해주나요? 네,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이게요 이 계열이 있어요. 네. 슈퍼스토어 계열이 뭐냐면 라브로 계열인데 라브로 네. 계열 PC 계열이죠. 네. PC 계열이 어디냐면 라브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상위 중위 하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PC 계열 중에 상위가 라브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큰 회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소유하고 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트는 다 다른 마트지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 한 그렇죠. 회사의 자회사들이 네, 다 자회사예요. 예. 그래서 라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슈퍼스토어가 있죠. 네. 슈퍼스토어 밑에 있는 게 노프리스입니다. 네. 네. 노프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노프리스 또 밑에 뭐 푸드 뭐가 있어요 또. 예. 노프리스 밑에도 있나요? 예, 또 노프리, 있어요. 노프리스 예. 밑에도 또, 있나요? 또 있어요. 푸드 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푸드랜드 말씀하시나요, 혹시? 푸드랜드인지 뭔지 뭐가 아,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요. 근데 비슷하게,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양대산맥이죠. 네. 이제 그 PC 계열이 이제 하나가 있고, 네. 하나가 이제 요 메트로 계열이 있어요. 네. 메트로 계열이 있는데 이 메트로 계열에 있는 데가 이제 소베이스, 예. 네. 소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푸드 베이직이 있고요. 네 맞아요. 예, 푸드 베이직이 있고 프레시코가 있습니다. 아, 예, 프레시코. 예, 프레시코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일 밑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는 못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네 개인가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서 이제 그 양대산맥이죠.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네. 나머지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군수 업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마트가 되게 많지만 사실 그렇죠. 큰 회사는 그렇게 네, 있는 결국은 거죠. 이제 두 회사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그 유통업체들이 경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딱 두 회사가 나눠먹기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근데 이 PC 계열 중에서 그 슈퍼스토어가 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프라이스 매치를 하고 있고요. 저기 네. 정책을 하고 있고 이 상대방 요지 소비스 계열 중에서는 그 푸드 베이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그 사 중에서 아 그런가요? 그, 예, 예,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 프라이스 매치를 안 합니다. 전부 다. 어... 예, 재밌죠. 예. 제가 다 그 가봐서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 아, 예. 예. 안 해준다고 예, 하던가요?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아, 예.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안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한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고 네. 하셔야 되고요. 그 만약에 쇼핑하실 때 사실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령력 그러니까 대신 저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노텍스데이 같은 경우는 그 슈퍼스토어에 거의 한 달마다 한 번씩 있는 한 달에 네. 한 번 토요일 날에 네, 보통 그 보통 토요일에 하죠. 그 월 말경에 하죠. 근데 푸드베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해요. 얘네들이 노텍스데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툴 파는 계열들이 있죠. 홈디포라든지 네. 로나라든지 네. 아니면 TSC라든지 네. 이런 데들은 가끔씩 그 돌아가면서 노텍스데이를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레온 같은 데서도 가끔 가구 업체죠. 네. 예. 거기서도 이제 노텍스데이를 라는 게 있는데 의미는 없죠 사실. 예, 사실 별로. 뭐 그거는 우리 빈도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료라든지 식료품들은 이제 빈도수가 있으니까 네. 그 노텍스데이를 사실 이용하는 게 좋죠. 특히 노텍스데이 날 그 슈퍼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 텔레비전 같은 걸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텍스가 없으니까 예, 일단 텍스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텍스가 참고로 13% 정도 되는데 예. 예,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13%인데 하여튼 전자제품은 사실 이제 노텍스데이 날 네. 그때 사는 게 사실 그 베스트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월마트에 사는 것보다 싸요. 왜냐 그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면. 제품이라면 그리고 네. 실제로 그때 약간 그 프로모션이 된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슈퍼스토어에 노텍스데이 날 네. 전자제품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그 LG라든지 삼성 텔레비 같은 것들 굉장히 싸게 나오거든요. 텔레비전도요. 예, 가끔가다도 그 탭유라든지 네, 아니면 예, 컴퓨터류 이런 것들도 약간 쟤네들이 왜 저 가격에 팔지 할 정도로 좀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텍스가 또 거기다가 안 붙으니까 예, 안 붙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리하고요. 네, 마침 예. 그 오늘이 블랙프라이데이라서 네, 예. 텔레비전들 많이 사신다고. 근데 사실상 예. 그 여기 이제 신제품들 그래서 어떨 땐 처음엔 그랬어요. 잘 모르고 야 모든 게 노텍스 학생 할인보다 노텍스가 낫죠. 낫다고 보통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할인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물건을 사보지 않습니까? 네. 사보면 의외로 그 세금 붙는 제품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제가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예, 제가 그 다양한 아이템들을 수없이 사봤기 때문에 네. 이게요, 우리가 이거는 텍스가 있겠지라고 했던 것 중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설탕이 들어가는 거, 뭐 가공이 되고, 네 맞아요. 뭐 그게 복잡하잖아요. 텍스가 붙는다. 근데요, 그거 예외가 더 많아요. 심지어 설탕도 안 붙어요. 네. 네. 설탕도 안 붙고요. 어떤 경우는요, 뭐 그러면 이제 케이크 같은 거는 또 붙지 않겠냐? 네. 또 안 붙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안 붙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산품. 예, 옷 같은 거 빼놓고는 옷이랑 전자제품 빼놓고는요 네. 그냥 우리가 신제품 그 코너에서 먹는 것 중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붙는다고 보시면 과자는 붙을 거잖아요. 예, 과자는 붙죠. 네. 과자는 붙고요. 근데 뭐 과자. 과자 뭐 글쎄 뭐 저희 뭐 과자 비중이 높진 않아서 그런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자 뭐 대부분 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안 붙어. 그러니까 학생아리. 근데 학생아리는 전품목이 다 10% 일괄 된다는 거죠. 때문에 예, 계산 후에 붙는 거니까. 학생아리니 훨씬 더 사실 유리하고요. 아, 그러네요. 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아리는 뭐야 사실 더 그 파워풀한 거는 사실 프라이스 매치예요. 저희가 이제 프라이스 매치의 기재입니다. 네. 14라든지. 그래가지고 정말 프라이스 매치를 그 학생 할인과 프라이스 매치를 그 둘이 만나지 않습니까? 환상입니다. 가격이 장을 거의 그 카트를 꽉 채우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요. 네. 나왔는데 뭐 70불, 뭐 60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어떨 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 갸웃갸웃하면서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프라이스 매치 전단 중에서 네. 아 슈퍼스토어랑 이제 그 베이지를 가시면은 자기네들 경쟁사들 소위 말해서 이제 프라이스 매치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거나 들고와서 프라이스 매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경쟁사의 그 목록을 그 앞에 쭉 적어놓습니다. 그 마트 이름을요. 거기 마트에 제품들과 경쟁하겠다는 거지 모든 유통업체의 회사들과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예. 예. 그래서 보통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한 10개 미만에 있는 이 유통업체들이랑 합니다. 아 무조건 가서 네. 그냥 플라이어 드림이면 해주는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마트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마트에 그 프라이스 매치 우리 이제 플라이어가 오면 중국마트 네. 것들 들어오거든요. 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그 푸드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킹 예. 네, 그 중국마트가 있는데 두 이제 그 스토어에 네. 그 전단지를 갖고 가면요 안 해줍니다. 아, 아예 쳐다보지도 않나요? 쳐다보죠. 뭐라 그러면 우리 경쟁 업체가 스토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물론 그래서 거절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 명단에 없어요. 예, 네. 그 써져 있어요. 그 명단이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마트 안에 있어. 근데 어차피 지금 프라이스 매치 해준 데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아까 말씀하신 슈퍼스토어, 예, 물론 이제 저기 그 월마트 있지만 월마트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식료품 사러는 잘 안 가죠. 물론 네. 여기 뭐 런던 워마트에는 신제품도 되지만은 다양하진 않아요. 네,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두 스토어인데 두 스토어 중에서 경쟁 상대가 조금 더 많은 데가 슈퍼스토어예요. 예, 저기 베이직은 조금 적습니다. 그거보다 숫자가. 예, 그래서 그리고 베이직이 물건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예, 가격도 좀 가격도 싸고 싸고요. 예, 예, 싸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베이직 거를 디밀고 슈퍼스토어에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슈퍼스토어가 베이직이 좀 저는 이제 좀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베이직 제가 개인적으로 베이직은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네. 아, 가령요 그 최근에 그 호두를 네. 세일을 했습니다. 네. 아, 호두를 세일인데 아, 제가 호두를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호두를 꼭 사거든요 이맘때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호두가 한 파운드당 한 4불에서 5불 정도 사이에 보통 이게 노멀 프라이스입니다. 네. 어디를 가도 그 가격에 사는데 호두를 소위 말해서 그럼 언제 사야 되냐? 2불 99센트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업체에서 예, 한다는 어떤 거죠? 업체. 근데 그게 항상 베이직이에요. 아. 예, 근데 베이직이에요. 2불 90센트 9센트 할 때 가보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팔리고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물건이 없다는 건가요? 팔려서 제가 하여튼 사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근데 제가 그걸 왜, 지금 뭘, 이따 다른 그 아이템 갖고도 말씀드릴 텐데. 네. 그, 얘네들이. 네. 저가 상품들, 미끼 상품들 몇 개를 항상 띄워요. 네, 싸게. 그렇죠. 근데요,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없는 제품들을 그렇게 올려놓고, 얘네들이 전단지를 공유하거든요. 네. 이 런던 전단지가 아니에요. 이게 네, 맞아요. 상당히 그 넓은 지역에 네. 예, 그 광범위하게 커버하는 전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런던이 아니면 어디 저쪽 뭐 채텀이라든지 어디 뭐 어디 구석진대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없는 데가 있다는 없는 거죠. 없는 물건을 그렇게 해놓고 가서 장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네. 굉장히 좀 저질이죠. 예, 하는 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 제품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호두도 그래서 가보면 항상 없어요. 근데 뭐 어떨 때 보면 다른 상품도 없는데 최근에 제가 좀 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베이킹을 좀 하기 때문에 네. 그 저한테 이제 베이킹 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버터랑 네. 그 치즈 크림 예. 네. 필라델피아 치즈 크림 있지 않습니까? 네, 크림 치즈. 네, 크림 치즈. 네. 크림 치즈가 있는데 그걸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자주 사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대가 이 타겟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네. 아무데나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터는요. 네. 버터는 이제 여기 이제 1파운드짜리를 팔거든요. 네. 버터 이제 여기 가보시면 아주 보통 5불에서 보통 6불 정도 합니다. 버터가 1파운드짜리가요. 네. 1파운드를 하는데 이제 코스코 같은 경우는 한 3불 한 50센트 합니다. 아. 네. 그 평소 때는 코스코 가서 사는 네, 게 낫죠. 평소 때는 그러니까 버터를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네. 코스코에서 사는 게 낫죠. 근데 얘네들이 어느 기간이 되면은 버터 가격이 미친 척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격이 뭐냐면 2불 99센트입니다. 네. 학생 할인까지 합치면요. 그러니까 3불 잡고 아. 2불 70센트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버터에는 택스가 안 붙기 때문에 네. 사실 401파운드짜리 버터를 2불 70센트 이 뭐 우리 3불이라고 해도 3불이라면요 한국 돈으로 2,700원이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버터 하나에요 약 7,000원 합니다. 아 말도 안 되죠. 예. 이게 미친 가격이죠. 예. 예. 그러면요 저는 10개씩 삽니다. 예. 그때는요. 근데 그게 네. 가령요 제가 요번에 베이지 요번 주에 바로 그 2불 99센트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 이번 주요? 네. 근데 내일 가면 되겠네요. 네. 근데 기대를 안 합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대 안 하는 게 그 지금 베이직에서 지금 팔고 있는 그 버터가요. 네. 코스코에서 팔고 있는 버터랑 동일한 버터입니다. 네. 예, 동일한 버터가 똑같은 브랜드 버터거든요. 네. 그 버터가 저는 왜 그 없을 거라고 또 생각하냐면은 네. 일전에 바로 전에요. 그 한 몇 주 전에 베이직에서요. 그 여기 이제 크림치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유광호 업체 중에서 발음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락타니아인가? 뭐,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네. 예, 우유도 팔고요. 네. 하여튼, 유크림 정류. 네. 예, 관련된 거 팔아요. 버터도 팔고, 네. 크림치즈도 팔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250g 짜리가, 네. 보통, 그게 이제 베이킹일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게 네. 한 3불 50센트 정도 합니다. 네. 예, 250g짜리 3불 50센트 정도가 노멀 프라이스예요. 네. 뭐 물론 이제 업체마다 좀씩 다른데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보통 싸게 하면 2불 50에 나와요. 1불을 싸게 하죠. 예, 1불이나 예. 많이 싸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제 소위 말해서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러면 언제 하는지 모르는데 네, 아니, 어떻게 꽤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를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꽤 자주 하고 기다리면 그러니까 하는군요. 약간 기다리면 네. 해요. 어, 샀다가 그 다음 주 덜컥 하는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필라델피아가 한 2불 50센트 정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락타냐 그 제품이 네. 그 2불을 합니다. 아, 예. 네. 그게 좀 그 약간 뭐 품질은 또 아, 품질은 상관이 없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아. 250g 똑같은 건데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크림치즈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예, 네, 진짜 비싸요. 예, 네. 네. 뭐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비싸요. 네. 어, 살 때 고리 좀 어 이걸 사야 되나? 아, 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비싼데 여기 되게 싸거든요. 여기 구매 없이 그냥 네, 구매 없이 집어 쓸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2불 사실 2불 한 게 아니라요. 그때 락타냐 1불 80센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친 가격이죠. 네. 그 크림치즈 250g. 그러네요. 그래서 사러 갔어요. 베이직에. 없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되게 났어요. 플라이어에 나와 있는데. 플라이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어를 보여줬어요. 네. 이거 어딨냐 그랬더니 없다. 없대요. 취급을 안 한대요. 아, 취급을 안 한다고요? 네, 취급을 안 이걸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직에 베이직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 그냥 오게 해가지고 가면요 뭔가 사실 뭐 가면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들이 네, 상품이 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해서 저는 안 믿어요. 이번에는 뭐 버터 사러 미친 척하고 또 한번 가볼 거긴 한데 네, 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베이직은 실제로 가서 그 프라이스 매치 그 스토어에 가서 직접 프라이스 매치하는 건 재미없고요. 네. 베이직은 워낙 예. 베이직의 프라이어를 가지고 다른 데를 가면요 어 되는 거죠. 이제 예. 아, 같은 제품이 있는 데로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요 그 물건은 네. 그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푸드 뭐. 베이직의 존재 목적은 그 플라이어군요. 네, 그 이제 플라이어. 푸드베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플라이어를 이용하시면 그거 딴 데 가서 사라. 네, 딴 데 가서 사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슈퍼스토어에 가면 됐대. 왜냐면 뭐 그 프라이스 매치 해준 데가 슈퍼스토어밖에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푸드베이직 거를 실명 다 얘기하면 됩니다. 푸드베이직 거를 들고 플라이어를 들고 슈퍼스토어에 가서 사면 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슈퍼스토어 광고하는데 저한테 뭐 이거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스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슈퍼스토어 그쪽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직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참, 이렇게까지 제가 슈퍼스토어 칭찬을 하는데 그리고 슈퍼스토어 제가 자꾸 슈퍼스토어만 얘기했는데 저 슈퍼스토어 직원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애용자 같아요. 예, 애용. 뭐, 예. 가장 좋아하는 마트가 슈퍼스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그러니까 거기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 왜냐면 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사실 처음에 그 카드를 만들어줬던 것도 사실 이 PC 아. 마스터카드였거든요. 이게 예. 슈퍼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슈퍼스토어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아 여러모로 생활에 네, 많이 도움을 네. 줬군요. 슈퍼스토어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일부를 쓰면은 20센트를 뭐 그 일부를 쓰면 20센트를 준다고요? 네, 정립해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네요? 20%가 아니죠. 아니 1센트 가면서 어떻게 20%인데요? 20%가 아니구나. 2센트인가? 2%. 그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2%인데 2%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하는데 그 적립을 그냥 계속 받았죠.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쓰고 나니까 올해 이제 여기 런던 와가지고 쓰니까는 이게 한도를 처음엔 1,000불 주더라고요. 아, 쓰는데 1,000불이요? 1,000불 카드 갖고 1,000불 쓰래요. 아씨 이거 참 신용이 없으니까 아 그나마 아 네, 한도가 1,000불이었다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0불 다 쓰면 이제 계속 그래서 채워 이제, 넣으면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어떨 때는 2,000불도 넣어놔요. 아 미리 네, 뭔 미리, 어, 네, 초과해서 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거의 그 프리페이드 카드처럼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날라오더라고요. 귀하는 뭐 신용이 좋으니까 한도를 올려줍니다. 예. 전화했더니 2,000불로 올려주더라고요. 좀 맞았네. 이제 좀 쓸만하다. 그러고 네. 했더니 또 이제 근데 2000불 더 쓰잖아요 사실. 네. 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리어드처럼 어떨 때도 3000불 넣고 사는데 또 올려주더라고요. 네. 3000불.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제 아 여기서 카드를 도용당한 적이 한 두 번 있었어요. 도용을 당했다고요? 예, 예. 우와.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기 한국에 살면서 카드 쓰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예. 여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있다는 예, 얘기 많이 예, 들었는데 하여튼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서 그래가지고 카드를 못 쓰게 돼가지고 이제 PC에다가 얘기를 했죠. 어, 나 이거 카드를 어, 이건 이제 못 쓰니까 대신 이제 그 카드를 새로 발급해줘 그랬더니 오 블랙을 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블랙이 뭔가요? 어, 이 프리미엄 같은 프리미엄이죠. 아. 예. 근데 프리미엄은 그럼 프리미엄이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일반 그 실버 원래 적립했던 거에 네 배를 더 적립해 준대요. 아 적립률이 높다. 적립률이 네 배예요, 네 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PC에서 사는 네. 것들은 네 배를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을 주로 PC에서 보니까. PC에서 장을 일주일에,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쓰지만은, 어, PC에서 장을 본 것들이 워낙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똑같이 PC, 요, 그 PC 앞에 있는, 저기 스포스터 앞에 있는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아, 네 배를 예, 거기서도 또 해주죠. 예. 네 배를 해주거든요. 한 달을 쓰면요. 카드를 쓰고 나면, 대체적으로 쓰고 나면요. 저희가 일주일에 당을 네 번 보는데 한 번은 꼭 잡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어, 아니 일주일에 네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네 번 정도를 크게 네. 이제 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한 번은 공짜로 볼 이유도 몇십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몇십. 저는 어, 몇십 불 나와요. 와. 그러니까 적립률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 블랙카드가요 상상을 초월해서 저희는 한 번은 공짜로 반드시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가뜩이나 어 뭐 프라이스 매치다 학생 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또 싸게 사는데 네. 거기다가 정리까지 많이 해주니까 장을 또 한 번도 공짜로 봐요. 그러니까 어 전 너무 좋더라고 여기가 하여튼 쓰면서 한국보다 생활비가 적어도 이 엔게일 지수 관련된 것들 생활비는 반 거짓말이 아니라 뭐 조금 보탠 것도 아니고 진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사실 한국식으로 이제 쓰면은 뭐 중국마트도 가고 뭐 이렇게 가면은 좀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사면 이제 좀 확실히 적게 되긴 하죠. 예, 물론 저기도 여기도 써요. 저기 코스코도 쓰고 뭐인데 네. 거기 이제 일반 리워드가 되는 거고 네. 여기 이제 PC에 쓰는 것들은 이제 네 배나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뭐 가끔 가다가 가령 뭐 필요한 좀 전자제품 중에서 이제 뭐 한 200불 때 나오는 것들이 있다 뭐 네. 그러면은 사실 뭐 PC에서 사잖아요. 네. 그 다른 전단지 갖고 디밀어 가지고 뭐 가령 스탠드 믹서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여기 이사 왔을 때 그 베이킹 때문에 이제 샀었는데 네. 스탠드 믹서를 그 당시 다 보통 300불 때였거든요. 300불, 네. 200불 때 후반 뭐 아니면 싸게 나올 때가 200불대 중반이었었는데 네. 어느 날 어느 상점에서 이 가격을 되게 낮춘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럴 때가 예, 있죠. 예, 이벤트로. 예,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 스포스토어에 가서 프라이스 매치를 샀었어요. 그것도 학생의 날. 그러니까 가격이 황당하게 싸게. 근데 지금도 그렇죠. 아마 그 가격이 팔질 않아요. 지금도 그 가격에는 지금 그 가격이 이제 모델이 1년 지나면 지금 가격이 구형이 되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격대. 네. 제가 지금 구형 가격이 된데도 제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뭐, 탭 같은 것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근데 것들을, 슈퍼스토어가 물건이 좀 다양한가요? 사실 저희가 갈 때마다 TV는 몇 종류 있는 거 봤는데 컴퓨터는 이런 거. 아, 컴퓨터는 점점 없애는 추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슈퍼스토어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3, 4일 전에 갔었는데 네. 그 슈퍼스토어 안에 그 책 코너 그 다음 코너가 이 전자제품이랑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있는 거였죠. 코너였거든요. 사실 그게 다 없어졌어요. 네, 지금 없어져가지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솔찬한 재미를 줬었는데 왜냐면 네. 거기 이제 그 저런 것들도 싸게 팔아요. 그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그뭐 32메가 뭐그 USB 같은 거, USB 같은 거 있지 메모리 않습니까? 카드나 이런 메모리 카드 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싸게 뭐 팔때 예, 있었던 싸게 것 같아요. 파는데 있으면 뭐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진짜. 예. 가령 뭐 10불이었던 게뭐 3불, 2불에 팔 정도로 정말 싼 가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작년에 작년 연말인가 연초인가에 한번 PC에서 요 슈퍼스토어에서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굉장히 싼 예,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동이 났어요, 정말. 제가 갔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 시간 이제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이제 마트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격 그 동향을 조사합니다. 계속 그 가격 이렇게. 정보는 직접 가서 조사하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많이 본 놈이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많이 가본 놈이. 왜 그러냐면요. 전단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단에 없는 상품 중에서요. 그 전단에 없는 상품 중에서 기획 상품이나 특별 가격으로 하는 것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거를 놓치게 돼요. 이 전단에만 의존하잖아요. 전단에만 예, 의존하면 실제로 의존하면요. 가지 실제로 않고. 가면요. 실제로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끊임없이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아,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걸 알수 있어요. 아, 자기가 자주 쓰는 상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은요.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에 와야지 예, 사야 되는 그렇죠. 거를 알아요. 관심 품목이면 예, 당연히 자기가 그거는요. 가격이 예,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있겠으니까. 밀가루 같은 거. 네. 이게 다, 가격을 다 꿰고 있거든요. 어느 가격대에 와야지 이제, 왜, 그 가격, 그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 뭐, 가령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뭐, 20파운드짜리 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거든요. 네. 팔 때, 흔히,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코스코가 네. 일반 그,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 마트 거보다 한 반절밖에 안 해요. 가격이요. 예, 가격이 싸요. 반 예. 가격밖에 안 해요. 싸네요. 예, 그러니까 밀가루 사려면 코스코를 가야 돼요. 네. 평상시에 사려면요. 네. 그리고 사실 일반 지금 마트에서 네. 할인을 해도요, 코스코랑 비슷해요. 거의 할인 된 게. 반가격을 댕겨. 예. 그러니까 코스코 밀가루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 가격대를 대충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제 뭔가를 사야 된다는 거를 알수 있을까? 어느 가령 항상 코스코가 싼 것들이 있어요. 네. 뭐 필라델피아 크림치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싸요. 언제든지 웬만한 그 마트들보다 싸요. 마트 할인하는 다른 거보다. 것보다 싸요. 네. 네, 싸요. 뭐 그러니까 가령 뭐 그냥 일반 치즈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뭐 치즈 같은 뭐 크림치즈 말고 일반 치즈 같은 경우도 네. 뭐 이제 피자에 넣는 치즈라든지 아니면 애들 뭐 해줄 때뭐밥뭐 뿌리지 않습니까? 뭐 슈레드 같은 거, 피자 같은 것도 이제 가격이 있어요. 100g당 1달러가 마지노선입니다. 그거 그 가격에 살수 있으면 제일 싸게 사는 겁니다. 크림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그런 기준이 생겨요. 예, 단위당 얼마가 내려오면은 그때 사면 된다. 근데 그 가격이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반드시 내려와요. 와요. 온다는 거예요. 예. 프라이스 매치할 때 있잖아요. 예. 그 품목이 일치를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나요? 저는 완전히 똑같은 진짜 상품명의 그 상품 번호까지도 똑같아야지만 해준다고 들었는데. 이게요. 뭐 이런 방송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또뭐 이런 다른 뭐 슈퍼스타나 이런 스토어 업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저로서는 이거. 이게 뭐 이런 노하우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라이어를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한 가지만 말할게요. 자, 가령 우리가 이제 재밌게 지금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런치메이트입니다. 네, 예, 런치메이트 런치메이트 이제 그대로 지금 아이들이 말씀드린 게 가져가는 예. 런치메이트, 예, 런치메이트 지금 하는 얘기, 이그젠플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런치메이트가 보통 비쌉니다. 네. 뭐한 2.5불에서 한 3.5불 정도 합니다. 그 네. 말도 안 되는 그 네, 내용 그게 그렇죠. 진짜 정말, 예, 예, 그 맞아요. 가격이라는 게좀 놀랍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 좋아하죠. 런치메이트 좋아해요. 예. 저희 집 런치미트 싸주는 거 진짜 싫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거기 뭐 크래커나 뭐 치즈라든지 뭐 네. 그거요. 그냥 크래커 따로 사고요. 치즈 따로 사가지고 그런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네. 근데 애들은 꼭 그거를 그, 먹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걸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줘야 된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사주긴 할게. 근데 프라이스 매치가 뜨면 사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한테. 일단은 설득을 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플라이에 싸게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사준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애들도 애도 알아요. 이제 우리 막내가 기다리겠네요. 어, 프라이스 매치가 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때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런치메이트가 슈나이더사에서 나옵니다. 예, 그 아줌마 얼굴 그려진 네. 슈나이더사에서 나오는데 그 소세지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세지 예. 팔고 베이컨 팔고 네, 그게, 맞아요. 예. 예, 그 육가공 업체죠. 네. 그쪽에서 그 브랜드가 아, 그게 이제 그 단순한 맛, 뭐 치즈에다 크래커 있는 것도 있고요. 무슨 네, 종류가 피자 있죠. 맛도 있고, 네. 뭐 햄버거 맛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좀 구성이 다른데. 네. 근데 약간씩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한 3불 때 나와요, 그게. 네. 3불 때 나오는데, 제품 중에서 어느 날은 이런 게 써져 있어요. Varieties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슈나이더사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런치 메이트 중에 네가 골라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줄게. 라는 게 버라이어티즈라는 네. 그렇게 써져 있으면요 네.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아 아무거나 프라이스 매치 할 때. 네, 프라이스 매치 할 때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봤지 버라이어 다 해준 되니까 다, 어. 어. 네가 고른 거 다 된대라고 네. 하면 다 골라도 돼요. 네. 근데 요새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걔네 그 런치 메이트 중에서 그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아류작으로 좀 싼 게 있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고,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요새 잘 뜨는 게 그 중에서 무슨 N 뭐가 있어요. N 뭐뭐뭐 하는 네. 그 제품이 있는데 런치메이트 중에서 네. 그것만 일부 이렇게 뜹니다. 네, 그것만 런치메이트 일부 해준다는 네. 건데 일단 그냥 가서 딥입니다. 아 다른 거를요? 어 그냥 다른 걸 산 다음에 런치메이트 산 네, 다른 거 들고 가서요? 한 다음에 어 이건 뭐 그냥 사실 되나 안 되나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뭐 이거를 뭐 주장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샀어요. 예. 네. 근데 보니까 3불 50센트더라고요. 원래 가격이 원래 프라이스가. 네. 근데 여기 지금 1불짜리 그 런치메이트 네. 그 프라이어를 들고 갔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달라요, 사실. 예, 다른 거. 예, 네, 완전 다른 거예요. 런치메이트지만 다른 종류. 다른 거예요. 네. 슈나이더사는 똑같아요. 근데 네. 제품명이 완전히 달라요. 네. 여기 분명히 제품명을 찍어놨어요. 아예 이거라고. 네. 가서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봤어요. 잔뜩 샀어요. 런치메이트를. 그것도 잔뜩, 네, 잔뜩 샀어요. 샀어요. 네. 한두 개 산 것도 아니고. 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런치메이트 이거 런치메이트니까 해달라고요? 이거 해줘. 350센트를 일부러 해주더라고요. 해줘요? 해줬어요. 그래서 받아왔죠. 끝인가요 그게? 네. 그래서 우와 5개인가 6개를 샀거든요. 네. 한 불 하나에 2불 50센트씩 네. 남은 거예요. 네. 예. 네. 어 그래서 야 뿌듯했죠. 근데 그게 지난주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어디서 하더라고요. 네. 다른 또에서 또 그 네. 슈나이더 그 N 네. 모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들고 또 슈퍼스타를 갔어요. 이번에 또 샀어요. 예. 그래서 이거 그때 예. 또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래서 아 다 되는구나. 어 진짜요? 네. 예,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버라이어티즈라고 써져 있는 건 무조건 다 돼요. 팝 음료 중에서 가령 뭐 그럼 코카콜라 뭐 이렇게 써놓고 빨간 그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막 빨간 거. 예. 그다음에 제로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 다 그림을 인쇄해놓진 않잖아요. 그냥 뭐 노멀한 코카콜라 딱 써놓고 네. 밑에 그 다음에 뭐 캐네디언 드라이 같은 거 갖다 네. 놓고요. 그냥 여기다가 밑에다가 워라이어티 작 쓰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고 와서 다 해줍니다. 네. 근데 이름이 안 적혀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라이어티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가령 이제 컴플레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켈로그에서 나오는 거, 버라이티 식당 나오면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근데 버라이티 나올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람수가 나와요. 네. 그람수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뭐 350부터 580까지, 버라이어티 하면요. 아, 그런 식으로 무조건 양 많은 거 고르면 돼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양 많다고 해서, 싸지가, 비싸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300부터 얼마까지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크림치즈에도 많이 적용돼요. 220부터 250 동일한 거.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동일해요, 그냥. 가격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타코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심지어 잼 같은 거 있잖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스미스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과일 함유량이 높아요. 한 3배, 트리플,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그거 나올 땐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375부터 500까지 나옵니다. 레인지. 아, 용량이, 용량 차이가 많이 있는 범위가 근데 크네요. 가격은요, 원프라이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버라이어티 짓다가 가가지고 원프라이스예요. 그러면은, 사실 맛 종류도 그렇지만은, 용량도 제일 큰 거 사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프라이어를 잘 보시고, 디미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럼 혹시 이런 거 말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되나요? 아 과일 되죠 당연히 과일도 과일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좀 과일은 애매할 거 없습니다 그 원산지가 나와요 보통 멕시코다 뭐 USA다 다르거든요 뭐 칠레 포도다 네 아, 원산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밀면 됩니다 같은 종 같은 종 자 이면 되나요? 파란 거 가령 파란 거 뭐 이렇게 파란 거 뭐 가령 이제 포도다 우리 네. 포도를 얘기할게요 네 포도다 그러면 이제 포도가 이제 붉은 포도가 있고요, 네. 청포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는 자세, 거 없는 네, 거. 시드리스 그건 구별해야 돼요. 시드리스냐, 시드가 있냐. 수박도 마찬가지. 시드리스냐, 시드가 있는 거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같고 대충 용량이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적용됩니다. 아 돼요 그게? 원산지 한쪽은 칠레산 하나 멕시코산 네. 필요 상관 없어요. 다 돼요. 갈라 US 거 갈라 뭐 여기 온타리오 갈라? 다 돼요. 네. 아. 뒤 밀면 다 돼요, 그건요. 어, 저, 그걸 진짜 네. 엄격하게. 엄격하게 하죠. 오이, 오이도 마찬가지. 다 돼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전부 다 되니까는, 한번 해보시면 아주, 이, 쇼핑에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재밌네요. 혹시 네. 쇼핑과 관련돼서 뭐, 질문 있으시면 저기, 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 밑에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꼭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정말 유익한 방송이었고요. 네, 다음 주 항상 유익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재밌었어요. 그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네. 네. 앞으로 네. 쇼핑하는데 좀 더 뭔가 좀 더 이렇게 절약을 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거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 뭐 노여할 필요가 없다. 네, 뭐 노여움은 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쇼핑의 예, 특징이죠. 캐나다 쇼핑은. 우리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 런던 팟캐스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